안녕하세요. 작은 여의가 그린 풍경의 효쌤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또 금요일이 왔네요. 네. 네. 오늘은 유미 씨 차례죠? 네네. 그럼 곡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곡은 유은성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좋죠. 네. 그리고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몰라요. 진짜 모르는 노래예요. 명곡이었어요. 아, 명곡이에요? 네. 이게 요즘 노래예요? 아니요, 예전 노래예요. 아. 네. 그리고 다음 곡은 박원의 노력. 좋죠. 네. 희주일의 너의 모습 그대로.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림. 그리고 이름. 또 이름. 아.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이름이요? 네. 그리고 또 텐트 메이커스의 주기도. 에픽하이의 1분 1초. 거미 해줄 수 없는 말. 포맨의 Here I Am. 희즈윌 사랑 안에는 길구봉구의 이별 그리고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까지 준비했습니다. 같은 길구봉구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네. 근데 거미 노래가 해줄 수 없는 말이에요?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이죠. 네. 정말 제가 잘못했나? 아 그렇군요. 어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두고. 일단 제가 아는 노래가 네. 좀 있고 네. 제가 박원 씨 노력 되게 좋아하고 아, 예, 좋죠. 좋죠. 그다음에 저도 길구봉구 팬이 됐어요. 아, 네. 그다음부터 막 유튜브 막 뒤지면서 네. 길구봉구 씨들 노래도 찾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유민 씨는 보통 곡 선곡할 때 네, 네. 특별히 뭐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워낙 그냥 잔잔하고 발라드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위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가사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라 가사 좋은 노래들. 이게 그 가사가,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들려요? 네네네. 음이 들려요? 전 가사가 더 잘 보여요. 저는 음이 들려요. 그래서 가사. 듣다 보면 가사는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것도 자네 은혜 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5월 첫째 주가 갔네요. 네. 이제 좀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어린이날이네요? 네, 그러네요. 5월 아, 5일. 좋겠어요, 유민 씨. 저는. 또 새 아이들과 함께. 아. 다행히 여기는 어린이날이 없어서. 아, 예,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항상 있으니까. 네. 우리 애들은 또 한국 애들이라고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막 이러니까. 아, 그렇겠다. 그래도 좀 특별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특별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린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유민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아.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네가 가진 시간이 좀 낙하높고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아니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나 덧지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쳐치잖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리면 그쳐가겠지. 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주로 인하여 그들을 향한 사랑 멈출 수가 없는 아버지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들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용서한 것까지 용서하소서. 우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Just you and me.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우습게도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날 괴롭힌다. 문득 네가 했던 농담들이 기억나고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오늘도 날 뒤엎는다. 짙던 표정들이 기억나고 부서진다. I can't let go. 어딜 가도 네 모습이 보이고 무너지는 내 마음 숨길 수가 없어. 놓지 왼쪽 다리에 피곤해 아픔할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곤 바보처럼 웃어 양볼에 부족해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 손가락 눈이 부셔서 윤기나던 검은 머리카락 서툰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라 말했어 부르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This is L.O.B. 들의 이글 사소했던 기억이 맘을 뒤섞고 나를 뒤엎고 눈물은 끝이 없지 사랑은 폭풍도 흔들지 못하는 맘을 몰아치는 빗물 한 방울 The little memory 술잔처럼 비워진 투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돌이키려 돌아봐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대와의 기억 어젯밤 꿈처럼 선명한데 날 떠났네 I can't let go Go go 달라지는 게 아니란 걸 지치게 하는 이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지금 어느 별에 있니? 난 아직도 이 별에 있어. 환하게 웃어주던 네 마지막 모습이 그리워. 꿈에서라도 만날까? 너를 품에 안고 잠들어. Oh, my star. Oh, you are my star in the sky. 너의 밤하늘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한 점이 좋겠어. 남은 마음까지도 Oh.